삼각지로 다리에 늦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 밝기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산나이가 난 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